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진리 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까지로 해서 이 사복음서가 존재하는데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거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사랑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특별한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가시고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기 전에 구약성경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아,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엄격하게 하신 것도, 또 때로는 저희에게 좀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셨던 것들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큰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것들로 나머지의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또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은혜라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귀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게 될 텐데요. 주님은 연약하고 또 미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1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 갈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배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은혜를 나누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놀랍고 비밀스러운 말씀.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사실은 이런 진리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죽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분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대되고 떨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시는 또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독생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알아가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